푸른 밤 종현입니다. 거짓말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거짓말을 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나열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언제 개봉했고 줄거리가 어땠는데 그 영화가 이래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와서 지금 나의 상황이랑 비슷해서 이렇게 단순하지만 나랑 연관된 이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진심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뭐 물론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아주 단순한 대답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나와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DJ가 진행을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듣고 싶어서 너무 단순해서 대충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 이제는 압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듣기 편해서 찾아주신 분들 지금 많이 계시죠? 2월 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2월 5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보죠. 정오에 공개가 됐는데 와 지붕을 뚫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엄지수님, 오늘 나얼님 신곡 나온 것 보고 푸른밤에도 선곡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듣자마자 소름 돋았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뭐랄까 푸른밤의 선곡의 뭐랄까 방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예상하면서 이제 애청자가 돼 가시는 거예요. 1점 드릴게요. 엄지수님. 손영언님. 저 푸른밤 듣는 거 좋아해요. 지금 DJ는 샤이니 종현이고요. 작년 2월부터 하고 있어요. 밤 12시부터 2시까지 MBC FM4U에서 해요.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완전 홍보하는 건데? 하셨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싶네요. 그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정보를 나열하면 뭐랄까 뭐 거짓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것보다 진실성을 좀 더 그리고 진심을 전하기에는 객관적인 것보단 주관적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할 때 좀 더 뭐랄까 감정적으로 와닿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좋은지 저 선곡이 좋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도 영원이가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라면서 푸른밤을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어보겠다며. 4954님, 형 아까 꿈꾸라에서 다 들었어요. 전 꿈꾸라만 들어요 하는 순간 얼음 되셨다고요. 오늘은 제가 위로해줄게요. 토닥토닥. 그니까 에픽하이 지코 콘서트 티켓 좀 하셨습니다. 그래요. 타블로 씨 전화 연결하셨던 꿈꾸라에 전화 연결하셨던 분이 뭐 블로 형이 뒤에 또 푸른 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꿈꾸라만 들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시티콤처럼 제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 얘기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취향이니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예.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 잘 들었고요. 그만큼 꿈꾸라가 그분에게 잘 맞는다는. 그래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피곤하신 분들은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니까 힘내겠습니다. 금방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티켓 드릴게요.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참 잘했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가 그래미 어워즈에 대한 많은 이야기 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좋은 곡 많이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삼성자동차, 한국미즈노와 함께합니다. MBC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는 뮤직앱 비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뉴질랜드 북섬에서의 마지막 날, 내일 남섬으로 향하기 전에 오늘은 숙소 주변을 쭉 둘러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고층 빌딩이 거의 없는 오클랜드의 시내, 그래서 고개를 조금만 올려도 청명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죠. 오클랜드에는 이외에도 둘러볼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콘웰 파크가 대표적이고요. 마오리족이 신성시했다고 하는 원트리 힐도 오클랜드에 위치해 있죠. 콘웰 파크에서 차를 타고 원트리 힐로 가는 길. 곳곳에서 양떼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평화로운 풍경이야말로 뉴질랜드의 가장 큰 재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뉴질랜드처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전통과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할 텐데 말이죠. 마침내 도착한 원트리 힐의 꼭대기. 이곳에는 오벨리스크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스카이타워와 함께 오클랜드의 랜드마크로 손꼽히는 이곳. 웅장한 탑의 위용을 보기 위해서 365일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이렇게 마무리된 오클랜드에서의 마지막 날. 내일 출발할 준비를 다 끝내고 자리에 눕습니다. 취침송으로는 이 곡을 골라봤어요. 뉴질랜드 뮤지션 다니엘 베딩필드의 음악입니다. If you're not the one. 다니엘 베딩필드의 If You're Not The One 듣고 오셨습니다. 뉴질랜드 양떼 유명하죠? 예전에 뉴질랜드 갔을 때 양떼랑 같이 사진 찍고도 막 그랬었는데 신기했어요. 저는 양이란 동물을 그때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와 양이다 저렇게 생겼구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510님 순파 작가님 어제 정말 재밌고 유익했는데 음악이 머무는 자리에서도 그 느낌이 나네요. 순파 작가님 푸른밤에서 오래오래 해먹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순파 오래오래 푸른밤과 함께해 주십시오. 유익한 정보 항상 뭐랄까 좀 유익한데 뜬금없는 정보를 많이 주세요. 어제 갑작스런 감자탕 이야기도 그렇고 어쨌든 유익한 정보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오! 그 타블로 꿈꾸라 청취자분이었죠? 언찌닝 푸른밤에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되실진 모르겠지만 저 때문에 문에서 굳으셨다고 해서 오늘은 푸른밤도 들어요. 죄송합니다. 아!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제 얘기가 나오네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푸른 밤도 듣는다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종종 찾아주세요. 그 타블로 씨의 방송과 푸른 밤 꿈꾸라 이렇게 연결고리가 또 있고 감성이 맞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시면 주무시고요. 감성이 안 맞으시면은 볼륨을 줄이셔도 되는데요. 기회는 좀 주세요. 들어보고 결정해 주세요.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6688님, 쫑디, 어제 소개팅 상대한테 연락이 없다고 응원해달라는 문자 보냈었는데 쫑디가 읽어주고 한 10분 지나서 그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일요일에 같이 점심 먹기로 했답니다. 다 쫑디 덕분이에요. 푸른밤 승승장구하세요 하셨습니다. 오, 혹시 그분이 푸른밤 들으시는 건 아닐까요? 듣고 내가 너무 연락을 안 했나? 기다리고만 있었나? 내가 해봐야지 하고 연락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해봅니다. 그래요, 좋은 인연 맺으시고 푸른밤으로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십시오. 8982님, 쫑디, 폴 매카트니 티켓팅 있어요. 쫑디 이번에도 도전하나요? 하셨습니다. 오, 그렇더라고요. 폴 매카트니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았던데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날짜를 한번 더 조율을 해봐야겠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 가야죠. 이제 이번에 오면은 사실 또 올까요?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가려고 합니다. 5241님, 쫑디, 꽃 같은 26살. 1년 동안 백수로 지내며 푸른밤과 함께 했었는데 내일 드디어 첫 출근을 하네요. 1년 동안 속상하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했는데 축하해줘요. 매일매일 못 올지도 모르지만 자주자주 오도록 노력할게요 하셨습니다. 저랑 동갑이네요. 그래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함께 보내셨던 것 같은데 출근 축하드리고요. 혹시 출근하시면서 일하시면서 힘든 일 있으시면 푸른밤 오셔서 좀 찡찡거리셔도 됩니다. 다 들어드리고 또 이야기 나눠드리고 상사욕 함께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6065님, 내일이 졸업식이라 내일 입고 갈 묵혀둔 교복을 꺼냈는데 꼬깃꼬깃 주름이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다 주무시는 한밤중에 혼자서 엉성한 다리미질을 했네요. 헤헤. 근데 학교 떠날 기분 하니까 기분이 섭섭하네요 하셨습니다. 다림질 하셨군요.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입는 거잖아요. 그 교복을 입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 더좀 애정을 갖고 다림질을 하고 그러진 않았을까 싶은데 시원섭섭한 마음 들수 있죠. 무서운 마음도 들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텐데 그래도 일단 졸업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세상에 더 넓은 세상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씩씩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서연님. 이번 주 내내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오후 9시에 퇴근하다 보니까 유난히 한 주가 길고 길게 느껴지네요. 대체 언제쯤 끝나나 싶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경계를 지났네요. 쫑디도 저도 이번 주참 수고 많았어요. 같이 토닥토닥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고했어요. 토닥토닥. 아, 저 이제 솔로 앨범이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다돼 가네요. 진짜 활동 시작하고 저도 거의 뭐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면 대부분 3시쯤 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달을 살지? 어쨌든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힘 보내주시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5063님, 엄마를 도와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차로 배달을 하면서 라디오 듣는 게 유일한 낙인데 엄마도 지금 가게에서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읽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엄마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오재영 여사님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재영 여사님. 자식분이 이름 한번 불러달라고. 효자, 효녀네요. 그래요. 오재영 여사님 힘내시고요. 푸른밤도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십시오. 자, 노래 한곡 들을까요? 노래는요, 종현의 러브벨트 듣겠습니다. 유나 씨와 함께 불렀어요. 종현의 러브벨트 듣고 오셨습니다. 유나 씨와 함께 불렀어요.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몽니, 디어 클라우드가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케미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하남문화예술회관이고요. 2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입니다. 에픽하이 지코가 함께하는 2015 더 크라이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 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2월 22일 일요일 오후 6시 공연입니다. 1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전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이고요. 우리 가족들에겐 3월 한 달 동안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 드리겠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신지인님, 오늘 나인 언니가 그래미 어워드 특집 2탄 하신다고 그래서 노미네이트 된 노래들 하루 종일 쭉 예습하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고독시 클럽 우등생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고독시 클럽 맨날 오시는 분. 빠짐없이 오시는 분. 그래요. 광고 듣고 고독시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칭찬하면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상대와 같은 위치가 되는 것이다. 칭찬만으로 이분과 같은 선곡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명불허전 나인씨의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네, 선곡으로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시간이죠.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감탄과 칭찬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선곡으로 손이 닳도록 문자와 미니를 보내게 만드는 분. 푸른밤 가족들의 지문도둑입니다. 디어클라우드의 나인씨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찌 지내셨어요?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입춘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입춘 대길이라고 하는데 나인씨 대길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직도 좀 쌀쌀하긴 한데 어쨌든 입춘이니까 네.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길. 고맙습니다. 준비도 그러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또 문자와 미니가 상당히 많이 와요. 0060님 네. 슬슬 잠올락했는데 디어클라우드의 나인 씨 나오신다는 말에 초집중. 저도 고등학교 때 디어클라우드 노래 많이 들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잠은 깨셔야 됩니다. 그래요. 깨십시오. 네. 5258님 오늘 엄마한테 디어클라우드의 엄마의 편지 들어보라고 추천해줬어요.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딸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라고 SNS에 소개도 하시더라고요. 괜히 뿌듯했어요. 하셨네요. 이런 사연 보면 어때요? 기분이. 저는요. 네. 그 어린 친구들도 그런데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노래를 좋아해 주시면 그거보다 또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괜히 참 내가 어른스러워졌구나 인정받는 기분도 들고 해서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좋은 노래예요. 그 엄마의 편지 이 노래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렇죠.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칭찬에 대한 이야기로 코너를 시작해봤는데 아주 멋지게 시작하셨어요. 어떠세요? 네. 나인 씨는 칭찬 주변에서 많이 받으세요? 많이 하세요? 전요, 일부러라도 칭찬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쉽진 않죠, 물론. 네. 때로는 누가 나한테 좀 칭찬해줬으면 할 때가 많으니까. 네. 근데 웬만하면 칭찬을 하려고 해요, 만나자마자. 오늘 좀 예쁜데? 뭐 이런 거. 오늘 옷이 기분 어떤데?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오히려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네네. 상대가 저한테 이렇게 좀 호감을 느끼면 모든 게 다 편해지니까 칭찬 먼저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나인 씨는 네. 어때요? 어떤 칭찬 들었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너 진짜 예쁘다. 나인 씨 너무 예뻐요. 단순. 나인 씨 너무너무 예뻐.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하실 거죠? 저번 주, 지난주에 네. 이제 그래미 올해 앨범을 소개하면서 주제가 칭찬해 주세요 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어서 또 그래미 얘기를 할 거지만 조금 다르게 칭찬하는 느낌으로 참 잘했어요. 아우 오고 오고. 참 잘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거가 우리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참 잘했어요. 네. 이 주제에 어울리는 푸른밤 가족들의 실시간 선곡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네.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지. 네, 오늘 주제인 참 잘했어요에 어울리는 선곡과 이유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노래 듣고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쵸? 노래죠? 일단은 지난주에는 올해의 앨범이었는데요. 네. 제가 그러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해의 레코드를 할까? 올해의 신인을 할까? 네네. 그러다가 좀 그 덜 겹치는 거, 올해 앨범이랑 좀 덜 겹치는 거를 보니까 최고의 퍼포먼스 부문이 꽤나 좀 많더라고요. 네네. 10팀이 됩니다. 솔로 5팀 그리고 그룹 5팀인데요. 그 10팀 중에 일단 첫 곡으로는 뱅뱅이란 노래죠. 니키 미나즈, 제시 제이 그리고 아리아나 그랑데 이 세 여자가 함께한 퍼포먼스가 부문에 올랐는데요. 네. 엄청납니다. 정말 이거 라이브 보셨나요? 기가 막히죠. 이 노래 맨 처음에 딱 나왔을 때도 빌보드 1위를 다 못 해봤을 때였어요. 아, 세 명 다. 그래서 그래서 2위들이 뭉쳤다. 1등 한번 하려고 2위들이 뭉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맞아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노래 올랐나 안 올랐나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노래죠. 일단 지금 좀 졸리신 분들은 이 노래 들으시면 갑자기 이렇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니키 미나즈,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한 뱅뱅. 듣겠습니다. 자, 디어 클라우드엔 아인 씨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죠. 고독시 클럽 함께합니다. 니키 미나즈,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한 뱅뱅 들으셨습니다. 와, 시원시원. 신나라. 이 새 신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데뷔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친구들이 아닌데 그쵸. 뭉쳐서 이렇게 멋진 신나는 음악을 했다는 것도 재밌고 네. 좋은 노래였습니다. 저는 제시 제이를 사실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네. 에너지도 있고 약간 소위 또라이라고 하죠. 그렇죠, 약간 그렇죠. 영국의 또라이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했었고 또 싱어송라이터라서도 네.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아리아나 그랑데는 또 팝 R&B계의 어떤 공주님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 있고요. 그 왠지 디즈니에 나오는 그래, 공주님 맞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거다 그거다. 그 어린 네. 이제 막 성인식 파티를 한 그런 그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른이 네. 된 줄 아는 공주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음이 좋잖아요. 아리아나 그랑데. 맞아요. 예쁘게. 머라이어 캐리 같은 곱게. 느낌? 그렇죠. 예전에 네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또 이제 니키 미나즈 하면은 지금 현재 랩계에서는 래퍼들 사이에서는 남자 래퍼도 누를 만큼 굉장히 랩을 잘하는 네. 그런 여제 래퍼계의 여제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그 2000년대 초반에는 미시 엘리엇이나 릴킴이 굉장히 여성 그쵸. 래퍼로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 둘의 뒤를 이은 어떤 개성 있는 21세기 래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래퍼 네. 그리고 이 셋 모두 니키 미나즈,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런데 색깔이 너무 뚜렷해서 혹시 부딪히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부분으로 많이 부딪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네네. 무대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요. 봤어요. 라이브 무대? 예, 예, 예. 기가 막히잖아요. 화제가 많이 됐어요. SNS에서도 계속 그 회자가 되고 있는 맞아요. 네, 그런 무대였죠. 제가 느낄 땐 이거는 이거가 상을 받을 것 같은데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7624님 뱅뱅 라이브 무대 영상 봤는데 정말 엄청나서 입을 못 다물고 몇 번을 다시 봤던 기억이 나요. 완전 멋있는 언니들이에요 하셨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 그 수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야한 옷을 입잖아요. 자극적이었어요. 네. 거의 뭐 속옷이 안 보일랑 말랑 이런 거 입고 하니까 엄청나죠 또. 또 뭐 시상식 같은 그런 큰 무대, 네. 좀 뭐 연말 무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랄까 콜라보레이션 무대들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꼭 그 내려오더라고요. 그 청중들 사이로 네. 사이로 내려와서 또 그런 식의 무대 퍼포먼스가 재밌죠. 그렇습니다. 네. 9488님 저번 주 방송 듣고 그래미 어워즈 음악을 모두 다운 받았는데 오늘도 시작이네요 하셨습니다. 시작입니다. 자 시작을 해봤어요. 네 지금 뱅뱅이란 노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있는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같은 부분에 노미네이트 돼 있는 노래인데요. 두 번째 노래는 콜드플레이 노래를 골라봤어요. 일단은 이렇게 한밤중에 듣기에 정말 좋은 노래기도 하고요. 네. 콜드플레이 라이브 영상은 꼭 보셔야 돼요. 라이브 퍼포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대 연출이 거의 뭐 세계적이다 못해 진짜 예술의 경지에 다른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고스트 스토리즈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A Sky Full of Stars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자, 이 곡 그러면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듣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들으셨습니다. 네. 와 정말 우주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왜 이렇게 멋있어야 돼요? 아 정말. 7964님이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밤에 산책할 때 꼭 듣는 Such a Heavenly View. Such a Heavenly View 이건 하는 부분 진짜 밤하늘 날아다녀요. 최고 최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구자님 배철수의 음악 캠프 같아요. 작년 한 해 팝을 총 결산하는 느낌? 좋네요. 그나저나 노래 듣느라 내일 출근 어쩌죠 하셨어요. 아이 참. 어떻게 하죠 이거? 출근에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금요일날마다 네. 출근을 한 시간 정도 미뤄야 돼요. 맞아. 고독시 클럽 힘들어, 때문에. 힘들어. 힘드니까 다 들어야 돼. 이거 이 시간에 들어야 돼 또. 그쵸. 아침에 다시 듣기로 들으면 맛이 안 살아. 노래가 좀 짜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내일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네. 쉬잖아요. 내일 모레부터. 파이팅. 힘내요. 네. 자, 콜드플레이어의 A Sky Full of Stars. 이 곡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 Ghost Stories라는 앨범 자체가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네. 어둡고 느렸어요. 그 전작이었던 마일로 자일로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히려 가장 댄서블한 앨범이 아니었을까 콜드플레이 앨범 중에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둡고 좀 서정적인 앨범 중에 이 앨범 고스트 스토리즈에서 특별히 이 노래만 빠르고 댄서블합니다. 나머지 노래는 다 이렇게 좀 미디움 템포나 더 느려요. 발라드가 많았는데 이 노래 하나가 되게 튈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EDM이랑 가깝게 네. 편곡이 되었는데요. 그 마일로 자일로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아레나라고 하죠. 아레나라고 하면은 경기장? 네. 굉장히 큰 경기장에서 그 투어를 했어요. 네, 1, 2만 석 정도 되는. 그렇죠. 네. 뭐 도쿄돔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런 데서 공연을 했다면 고스트 스토리즈는 로열 알버트 홀이라는 굉장히 좀 작은 그에 비해 작은 거죠. 물론 당연히 8천석이 넘으니까 꽤나 큰 극장이긴 한데요. 네. 그런 극장 공연을 택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고스트 스토리즈 앨범에 있는 곡들이 워낙에 개인적이고 좀 아레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공장의 합니다. 공장의 크기 자체가. 네. 그랬는데 그럼 극장 공연이면 그렇게 화려하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때요? 그 라이브 DVD를 봤어요. 근데 정말 얘네는 뭐야 싶은 거예요. 돈을 정말 많이 써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꽃가루를 팡 하고 터뜨렸는데 그 꽃가루가 그냥 이렇게 네모난 가루가 아니라 다 무슨 모양이 있어요. 나비 모양, 새 모양, 뭐 여러 동물 모양. 네네네네. 그러면 정말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막 흩날리는데 사실 그게 다 돈이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를 해야 되고. 그렇죠. 판 또 만들어야 되고. 네네. 종이 짜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그 A Sky Full of Stars도 그렇고요. 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네. 하늘이나 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LED로 표현을 해서 재밌었어요. 천장이 전부 LED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꾸며져서 네네. 곡에 따라서 또 영상이 바뀌고 네네. 곡에 맞춰서 이 곡이 나올 때는 어떤 영상이 나왔죠? 이 곡이 나올 때는 이제 오로라가 나오면서 와, 별이 정말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어떤 황홀경에 빠뜨린 그런 라이브였던 것 같고요. 콜드플레이는 저는 꼭 죽기 전에 봐야 할 라이브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인간미 넘치기도 하지만은 이 무대 연출이 정말 세계적이기 때문에 예전에 마일로 자일로토 투어는 굉장히 유명했던 게 객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밴드를 나눠줬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한꺼번에 불이 들어오게. 멋있죠 그거. 왜 섹션에 팍 하고 다 같이 불이 들어오면은 정말 야광봉이랑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보는 사람들도 엄청난 희열감을 느낀대요. 그럼요. 그게 그리고 함께한다는 무대를 같이 만든다라는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속감도 느끼면서 네. 좀 추억을 함께 만드는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그거 다 돈인데 사실. 그러니까 다 돈이죠. 다 돈인데 그거 나눠주는 건데. 그 콜드플레이의 프론트맨인 크리스 마틴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전에 그 레이디 가가의 팬들이 굉장히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 팬들이야말로 세계 최고다. 그 투어를 보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마일로 자일로토와 고스트 스토리즈 그 라이브 DVD를 한번 나중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콜드플레이의 노래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네. 다음 곡을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곡은 푸른 밤에서 락스타라는 곡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밴드인데요. 네. A Great Big World라는 밴드의 Say Something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좀 푸른 밤이랑 어울려요. 아, 서정적이고 이렇게 멜로디가 좋은 노래인데요. 피처링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하면서 원래는 그냥 Great Big World가 했던 노래가 있었는데 네. 피처링 노래로 퍼포먼스를 한 후에 음원 차트 1위를 그래요. 무대 후에 또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된 그렇습니다. 그런 곡이네요.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자세한 얘기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A Great Big World 그리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함께한 Say Something 듣겠습니다. 푸른밤 A Great Big World의 Say Something 들으셨고요. 3부 시작했어요. 네. 오늘 고독식 클럽 나인씨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죠. 네. 2부 끝곡으로 들으셨죠. 2312님 Say Something 이별의 심정을 정말 잘 담은 노래죠. 비오는 날 이별하고 돌아서는 길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선율부터 멜로디까지 들으며 괜히 눈물이 찡하고 터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때 감정은 많이 사라졌지만 들으면 괜히 감수성이 풍부해지네요 하셨습니다. 아 하필 또 비오는 날 이별을 하셨어요. 이 앞에 나오는 피아노 선율이 네. 땅, 땅 이렇게 비와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럴 수 있는 약간 젖어있는 듯한 맞아요. 네. 0582님 저는 이 곡을 펜타토닉스 버전으로 먼저 들어봤었어요. 원곡도 좋네요 하십니다. 아카펠라로 들으셨겠네요. 펜타토닉스 버전으로 들으셨으면 그랬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어울리는데요. 노래가 워낙에 멜로디가 많지 않아서 네. 괜찮았을 것 같네요. 지금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피처링을 했는데 원곡은 이 남자 노래로만 혼자서 부르는 노래가 원곡이고요. 네. 이건 피처링된 듀엣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이 곡이 또 무대 후에 또 한번 재조명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무대였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요. 딱 두 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도 제대로 본 적은 없어서 저도 이들의 라이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그냥 오늘 튼 거였어요. 그래요. 네. 이 A Great Big World 이 보컬 네. 좀 섬세한 것 같아요. 딱 들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툭툭 내뱉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네. 가슴을 팍 후벼파는 그런 매력이 있는 보이스를 가진. 저는 그 우리나라에 좀 사랑받는 아티스트 라세린드라고 혹시 아세요? 아, 네. 아, 라세린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노래면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팝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네요. 미국의 듀오고요. 네. 그 뉴욕 남자들입니다. 뉴욕. 뉴욕. 좀 영국 색깔 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진짜 그렇네요. 뉴욕 사람들이었어요? 네네네. 자, 다음 곡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 곡은 존 레전드 노래를 골라왔어요. 존 레전드 하면 또 그 그래미가 사랑하는 남자죠. 그렇죠. 9개 그래미를 받은 남자라고 합니다. 네. 대체 무슨 상을 받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상을 받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All of Me라는 곡을 라이브 버전으로 지금 퍼포먼스 부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를 했어요. 존 레전드는 목소리가 멋있어요. 존 레전드 좋아해요? 좋아하죠. 연습생 때부터 좀 많이 들었던 근데 부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부르진 않고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들었던 노래였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톤이 되게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느낌. 전 저런 톤 안 나와요. 저는 존 레전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그 이유가 이름이 레전드라서 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레전드라고 치달 수 있을까요? 좀, 뭐야 막 이랬는데 이거 본명인가 근데?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고 본인이 자칭 레전드라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 오해가 풀리긴 했는데 저 혼자서 오해했다가 저 혼자서 풀렸는데 별명이었대요. 그래요? 워낙에 피아노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서 그런 별명을 주위에서 지어줬다고 합니다. 올드스쿨을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라서 그런 레전드란 이름이 어울린다고 주위에서 그랬대요. 자, 그러면 이 노래 한번 들어보죠. 네. 존 레전드의 All of Me. 이 곡은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땡큐! 존 레전드의 All of Me 들으셨습니다. 라이브 네. 버전이었어요. 네. 가사가 참 좋은 노래라고 손꼽히는 노래던데 네네. 저도 그 존 레전드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노래는 참 기가 막히네요. 이 노래는 정말 잘 썼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네. 저는 존 레전드 안 좋아하니까. 근데 곡은 너무 좋으니까. 네네. 이 노래를 아델이 불렀으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그렇네요. 아델이 부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라이브 버전을 또 들어서 그런지 네. 더 잘할 그 라이브 버전으로도 좀 상상이 되는 상상 것 같아요. 상상되죠. 네. 미안해요, 존. 5331님. 작년 내한 공연에서 앵콜곡으로 불렀던 이 노래의 라이브. 그랬군요. 근데 정말 생각나네요. 전설형의 엄청난 성량, 객석의 떼창 최고였어요 하셨습니다. 최고였겠다. 6004님, 존 레전드는 이름 뒤에 레전드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존 레전드 레전드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전설의 레전드네요. 그렇구나. 전 그냥 존으로. 존. 제가 존 레전드의 노래 네. 들어봤고요. 라이브 버전에서 좀 더 뭐랄까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그 떼창이 되게 멋지죠. 네. 맞아요. 관객들과 함께하는. 일단 존 레전드는 재밌는 게 데뷔 전에 카니에 웨스트 그리고 제이지 알리샤 키즈의 백킹보컬을 했었대요. 그리고 로린 힐 Everything is Everything이라는 곡의 피아노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실력자들의 뒤에서 계속 있었던 세션맨으로 그렇게 하다가 네 그러다가 데뷔를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디너리 피플 같은 명곡 때문에 또 많은 사랑을 받았죠. 네. 이번에 과연 이 라이브 퍼포먼스 부문에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래도 전 존 레전드 좀 약할 것 같아요. 제 취향입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보죠. 네. 과연 누가 탈지. 누굴까? 다음 곡,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곡이죠? 일단 마지막 곡 소개를 하기 전에요. 이번에 부문에 어떻게 누구누구가 있는지 10분이 지금 그 부문 노미네이트 돼 있으니까 잠깐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에는 방금 들으신 존 레전드의 All of Me, 그리고 샘 스미스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Stay With Me,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Shake It Off, 그리고 퍼렐 윌리엄스죠. 네. 해피라는 노래. 마지막으로 시아의 샹들리에라는 곡이 다섯 곡이 지금 팝 솔로 퍼포먼스의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있고요. 그렇죠.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에서는요. 이기 아젤레아라는 팬시라는 곡으로 래퍼로 유명해졌죠. 네. 빌보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했던 여성 래퍼인데요. 저는 이 노래는 별로더라고요. 이분이 안 받았으면 좋겠는 또 개인적인 예, 취향입니다. 네. 그리고 들으셨던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그리고 A Great Big World의 Say Something, 제시 제이와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의 뱅뱅, 케이티 페리의 다크 호스, 이렇게 다섯 곡. 이렇게 해서 10분이 지금 퍼포먼스 부문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마지막 곡으로 제가 선택한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거의 그래미가 사랑한 아주 아주 어린 여자.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Shake It Off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그 원래 테일러 스위프트 하면 컨트리 그렇죠. 네. 근데 이 곡은 컨트리가 아니에요. 팝입니다. 팝이군요. 다른 방향으로 조금 노선을 바꾼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죠.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듣고 오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들으셨습니다. 네. 신나는데요? 신나죠. Shake It Off. 이호정님. 네. 테일러 스위프트 정말 세상 혼자 살던데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저번에 빅토리아 시크릿 무대 선 걸 보니까 몸매도 좋더군요. 이기적입니다. 맞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약간 그 성장 영화, 학원물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키 크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치어리더까지 하는 몸매 좋은 여자애. 근데 주인공을 따돌림하는 그런 여자애. 그런 캐릭터. 모든 학우들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으며. 받지만 그러나 악역인. 미워. 그런데 미워. 주인공 입장에선 다 보여. 그렇게 약간 생긴 것 같아요. 얼굴이. 살짝 얄미운 얼굴이 있긴 맞아요. 하죠. 네, 그 장난기 그렇죠. 있는 얼굴이기도 하고요. 네. 그 빅토리아 시크릿 무대 보셨어요? 봤어요. 아니 왜 그래야 돼요? 키도 크고요. 그냥 모델들하고 같이 서 있어도 기가 막혀요 진짜. 대부분 사실 그렇게 빅토리아 시크릿 무대에 서면 네. 다들 뭐 단상을 하나 더 만들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아예 좀 떨어져 있다거나 그래요. 그렇죠.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 당당히 같이 씁니다. 아니 근데 모델 같던데요 심지어? 네 맞아요. 비율도 그 좋고. 빅토리아의 비밀 요거는 거의 전 세계 1% 0.01% 여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전 거기 네네네네네네. 모델들은 제일 예쁜 여자들을 모아놓은 데 서 있는데도 하나도 지지 않는 외모더라고요. 멋져요. 9312님 와 오늘 선곡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어허. 이 노래 들으면 일상 속에서 날 졸라매는 모든 것들을 놔버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업무들 떨쳐버리고 노래 이름대로 흔들어버리는 거죠. 시원시원한 목소리랑 어우러져서 더 신나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테일러 스위프트는 2009년에 4개의 그래미를 수상한 바 있고요. 네. 그때 최연소 올해 앨범. 그러니까 올해 앨범 받았는데 최연소였어요. 네. 그 이력이 한 번 더 있고요. 그때 20살 때였으니까. 그리고 2010년에 Speak Now라는 앨범으로 두 개의 그래미를 가져갔습니다. 올해에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그리고 지금 최우수 팝 솔로 퍼포먼스까지 세 개 부문, 주요 부문 세 개 부문에 지금 노미네이트가 돼 있는데 네. 솔로 퍼포먼스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또 얘기하지만 아 그러면 난신 누가? 전 누가 됐으면 좋겠냐면요. 네. 일단 솔로 퍼포먼스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은 아티스트가 한 분 있습니다. 네. 시아. 오. 시아의 샹들리에라는 노래가 지금 부문 노미네이트가 돼 있는데 네네. 시아를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요. 일단 2014년에 가장 신기한, 기이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요. 이 아티스트가 뭐 비욘세, 리안나,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엄청난 디바들하고 작업을 했어요. 작곡가로 이름을 날렸죠. 그 노래들이 엄청나게 또 히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여자 누구야? 근데 알고 보니 정규 앨범이 몇 장이나 나온 싱어송라이터였어요. 네. 근데 이 여자가 또 이제 정규 앨범 냅니다. 네. 정규 앨범 내기 직전에 데이빗 게타랑 또 피처링을 하는데 그 노래가 또 빌보드 차트 1위를 하죠. 그리고 정규 앨범 내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노래가 샹들리에라는 노래인데 자기 얼굴을 알리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는 14살 소녀가 나와서 춤을 네. 춥니다. 그러고 뮤직비디오 진짜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1위를 하니까 그 라이브를 해달라고 요청이 쇄도해요. 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얼굴을 내밀고 라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을 보이기 싫어서 뒤를 돌아서 라이브를 하고요. 그 앞에서 매디 지글러란 그 14살짜리 소녀가 춤을 춥니다. 현대무용처럼요. 그렇군요. 이 14살 소녀를 마치 자신의 페르소나처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라이브 퍼포먼스가 굉장히 호평을 받아요. 제가 느낄 때는 퍼포먼스 부분의 솔로 부분은 시아가 받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 듭니다. 네. 멋지죠. 그치? 시아 노래도 좋고요. 자, 우리 푸른망 가족들이 참 잘했어요 라는 주제로 보내주신 실시간 선곡들 한번 바로바로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778 하나님, 뭐니뭐니 해도 참 잘했어요 노래는 직장생활 올해로 꽉 찬 10년차 만년 대리 권대리를 위한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위로해봅니다 하셨어요. 이 노래도 참 잘했어요 라는 주제랑 잘 맞죠. 그렇죠. 옥상 달빛 두 분의 위로의 목소리. 근데 10년차 만년 대리라는 말씀이 참 사무칩니다. 얼른 승진하세요. 그래요. 올해에는. 힘내십시오. 네. 0353님, 전 개인적으로 이번 그래미에서는 90년대생인 영국의 두 청년이 기대가 되네요. 샘 스미스와 에드 쉬런. 그리고 내년에는 마크 론슨이 기대가 됩니다. 야, 영국 남자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의미로 업타운 펑크 부탁해요. 마크 론슨 내년에 뭐 받아요. 확실합니다. 지금 대세죠. 마크 론슨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앨범 자체가 기가 막히러 그리고 레트로한 앨범이잖아요. 이번에 나온 앨범이. 그렇죠. 그냥 1번 트랙부터 스티비 원더 나와요. 끝. 1번 트랙. 상 받으려고 작정한. 맞아요. 마크 론슨이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프로듀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딱 말씀드리고 싶네요. 레트로한 네, 맞습니다. 사운드를 잘 내는 프로듀서입니다. 연구에선 DJ로도 유명했고요. 잘생겼죠. 맞아요. 사구공사님. 김창한 밴드의 중2요. 중2병이란 단어가 유행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빗공을 당하는 나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노래를 만드실 때 중2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고 싶은 마음에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누군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도 또 다른 소통의 모습인 것 같다는 인터뷰가 솔직하고 인상적이어서 참 잘했어요.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김창한 씨 칭찬하신 거군요. 그렇군요. 이야. 그 중2병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단어들. 저는 별로예요. 중2병도 별로고 그 오그라드는 것도 싫고요.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뭐요? 안 나네요. 그런 류의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성을 뭔가 뭐랄까 차단하는 나와 감성이 다르다고 비웃음거리를 만드는 행동 자체가 조금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쫑디는 90년대에 네. 20대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딱 맞았을 텐데. 함께 그 뭐냐 도토리 월드 하고. 그렇죠. 그리고 H.O.T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 박준희님. 저 네. 칭찬해주세요. 방학마다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치면서 2주 이상 운동을 계속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한 달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맛있는 것도 적당히 먹고 잘 쉬기도 하면서요. 너무 급한 마음 없이 하니까 더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라이너스의 담요의 러브 미 틀어주세요. 아, 러브 미 좋죠. 맞아요. 이름 좋아요. 라이너스의 담요. 그죠. 네. 그 라이너스 누군지 알죠. 예전에 소개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나인 씨가 맞아요. 오셔서 또. 자, 다음 사연. 네. 호진이 엄마. 오늘은 남편하고 다퉜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싸워서 더욱더 힘이 빠지고 우울하네요. 아이랑 시간 보내며 겨우 힘내고 이제서야 집 정리하며 라디오 들어요. 오늘도 수고 많았다. 참 잘했다. 제 자신에게 칭찬 아닌 칭찬해주고 싶어요. 신청곡은 유난의 바보처럼입니다. 아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아, 참 그 아이를 육아가 네.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인데. 맞아요. 남편하고 다투기까지 하면 이게 진짜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겠죠. 속상하죠.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네. 호진이 어머님. 네. 자, 신지인님 기억하시나요? 예습하신 분이죠? 아까. 네, 우등생이다. 네. 이분 기가 막힌데요. 제가 선곡 한번 맞춰볼게요. 시아의 샹들리에. 아, 아닌가요? 없으면 섭섭한데 하셨습니다. 샹들리아 얘기 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나가진 않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맞추셨네요. 우리들의 초점을 잘 파악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 지인 씨랑 제가 짠 네. 것처럼. 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지인인가 봐요. 나은 씨 지인 아니에요? 신지인 씨? 그러니까 전 마지막 곡으로 진짜 시아의 샹들리아를 하고 싶었는데 푸른 밤에 너무 이렇게 강렬한 사운드일까 봐 걱정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푸른 밤 또 고품격 음악 방송인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샹들리에도 소개 자주 해드렸었어요. 아 그랬구나. 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인 씨라는 명분으로 샹들리에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코너 마무리 하도록 하죠. 시아가 받을 거야. 변정솔님. 네. 오늘 선곡이 꼭 시상식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야. 거기다가 아는 노래도 많이 나오니까 친근하기까지 하고요. 하셨습니다. 그 2월 8일이죠. 그래미 시상식이 있으시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생방송으로 방송이 된대요. 네. 한번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자, 이제 또 해외에서 하는 시상식들도 이제 한국에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납니다. 너무요. 몇 시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네. 아침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아침이었어. 아침이요? 아침 쉬는데. 아침이요? 아이고 시리얼 먹으면서 봐야겠네. 5503님 지금 오빠랑 푸른밤 같이 듣고 있는데 무슨 라디오냐고 선곡 좋다고 해서 푸른밤 고독시 클럽이라고 얘기했어요. 노래 좋다고 앞으로 들어보겠다네요. 크크 하셨습니다. 역시 난 씨가 이 영업의 여왕이에요. 귀재. 영업 여왕. 오빠 또 오세요. 오빠까지. 좋아. 난 씨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오빠. 그래요. 자주 오십시오. 자 노래 들으면서 난씨 보내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시아의 샹들리에 좋다.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Party girls don't get hurt can't feel anything when will I learn I push it down push it down I'm the one for a good time call phones blowing up ring up my doorbell I feel the love.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간절히 믿고 바래왔던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진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세상을 마주하지만 결국 그 잔에는 마음속 상처로 남아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울컥 터져버린다. 그럴 때면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눈물이 난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아름답고 찬란한 꿈을 꾸며 그 속에서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 삶이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진 않는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원하는 걸 늘 무너뜨리지만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진 삶의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기 위해 마음을 다잡아 본다.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꿈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따스한 진심,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빛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 가슴속 깊숙이 품고 있는 그 빛이 언젠가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자,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정현정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즈의 Walking on Sunshine이었습니다. 자, 9585님, 삶은 앞을 내다볼 수 없긴 하죠. 그런 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우리가. 그리고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무조건 갖고 있는 게 맞긴 하지만 어느 때는 뭐랄까 과감한 모습도 갖고 있어야 되고 정말 밝을 거라는 희망찬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결국에는 또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좀 평소에 모든 태도들이 좀 그쪽으로 향하는 건 아닐까라는 작은 생각 해봅니다. 자, 이제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죠. 4579님, 쫑디 푸른밤 들으면서 이번 주말에 둘째가 돌이 되는 친구에게 축하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간만에 손편지라 집중해야 되는데 선곡이 좋아 귀가 쫑긋. 편지는 2시 이후에나 마무리하겠네요. 지혜야, 아이 잘 키우고 건강하자 하셨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둘째가 돌이 되는 친구에게 편지 쓰고 계신다고요? 그래요, 첫째, 둘째 모두 건강하시고 사연 보내주신 4579님 그리고 지혜씨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손편지 그래요 예쁘게 잘 쓰십시오. 정난영님, 요즘 들어 졸린데도 밤에 잠을 잘 안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이던 낮과는 달리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계속 안 자는 것 같네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피곤해도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죠. 그래요, 회복의 시간, 혼자 사색을 하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 필요해요. 정난영님, 좀 잠보다도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3628님, 형, 전 갓 사회생활 시작한 새내기예요. 늘 형 방송 듣고 퇴근했는데 30분씩은 차 안에서 꼭 듣거든요. 승환아 화이팅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승환아 화이팅, 힘내라. 사회생활 힘들지? 푸른밤 들으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분들도 저보다 동생이 많아요. 시간이 빨라요. 8762님, 푸른밤 들으며 계속 미뤄왔던 방 청소하는 중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공부했던 책들인데 어마어마하네요. 저거 다 쌓으면 키보다 더 높을 텐데 얼른 다 치우고 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와,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전공책들 뭐 이런 건가? 와, 공부한 책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엄청나게 많네요. 그래요, 이 책들로 엄청난 공부를 하시고 또 배움이 있으셨겠죠. 수고하십시오. 빨리 치우고 쉬세요. 2506님, 쫑디, 저는 꿈꾸라부터 푸른밤까지 듣는답니다. 문자 사연 보내는 거 쑥스러워서 잘 안 하는데 쫑디 힘내라고 문자 보내봐요. 쫑디 목소리 들으면서 하루를 정리하네요. 함께 밤새주는 친구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쫑디는 그런 사람, 힘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그냥 하루의 일과가 되었어요, 이 푸른밤이. 꿈꾸라 듣다가 왔다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찾아주십시오. 홍유경님, 쫑디, 친구가 토요일에 행정고시 1차 시험을 봐요.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엔 운 좋게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고은아 수고했어,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래요, 행정고시 1차 시험 보시는군요. 열심히 노력하셨을 테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푸른밤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모든 분들 화이팅,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찬미님, 쫑디, 급 해외여행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살면서 처음 가는 해외라 벌써부터 두근두근하네요. 예상치도 못한 여행이라 오늘 급하게 여권 사진을 찍었는데 이마와 귀를 시원하게 깐 제 모습이 어찌나 못나 보이던지. 생긴 대로 나왔겠지만 뭔가 슬프네요. 하하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여권 사진 더 못나게 나오더라고요. 이찬미님 그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발 못 나온 거길. 최혜원님, 일주일째 밤샘 작업하고 있어요. 애 둘 키우면서 너무 힘든데 일하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기분이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감정 함께 합시다. 애 키우는 거 힘들겠죠. 아,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상상만 해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0603님, 다음 주 월요일 날 개학인데 방학 숙제 하나도 안 했어요. 눈에 불 켜고 푸른밤 들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피곤하네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방학 숙제 언제나 힘들죠. 그리고 우린 항상 느끼죠. 아, 왜 방학 숙제 미리 안 할까? 하지만 항상 하는 뭐 후회인 만큼 뭐랄까 또 이후에 안 하면 또 재미없는 것 같아요. 방학 끝날 때쯤에 몰아서 좀 숙제해야 왠지 방학 끝나는 기분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에디킴의 My Love. 이 곡은 0525님 신청곡이고요. 클래식콰이의 내게로 와. 이 곡은 0184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오늘 방백. 너무 작은 심장. 장 루슬로. 작은 바람이 말했다. 내가 자라면 숲을 쓰러뜨려 나무들을 가져다 주어야지. 추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빵이 말했다. 내가 자라면 모든 이들의 양식이 되어야지.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비가 내려 바람을 잠재우고 빵을 녹여 모든 것들이 이전과 같이 되었다네. 가난한 사람들은 춥고 여전히 배가 고프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만일 빵이 부족하고 세상이 춥다면 그것은 비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작은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지. 프랑스의 작가 장 루슬로의 시를 오늘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문구가 상당히 크게 와닿네요. 이 세상 누군가가 빵 한 조각이 없어 굶주리고 또 누군가는 작은 비에도 추위에 떨 만큼일 때 그것은 비의 탓도 자연의 탓도 아니고요. 어쩌면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심장을 갖고 있어서 그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한 번쯤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누군가가 빵이나 작은 쉼터를 필요로 할 때 그걸 외면하지는 않았었는지요. 오늘 끝곡 스티비 원더의 Shelter in the Rain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No.